마이크 테스트! 이번 무대도 잘하자. 내 노래 색깔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. 내 목소리를 들려줄 거야. 이번 공연도 잘 해낼 거야. 노래는 다시 만들면 되지 뭐. 토핑이 다 쏟아졌네. 토핑을 너무 과하게 뿌린 것 같아. 데브 시스타즈. 어? 어머. 하하! 예! 안녕하세요. 신인 파르페마 쿠키예요. 뿅! 제 노래의 컨셉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다고요. 쉬는 날에는 기타를 들고 작곡하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. 데뷔하고 처음으로 팬레터를 받았어요. 노래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토핑 종류만큼이나 가득해요. 제 노래를 들어줄 쿠키가 하나라도 더 생긴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. 파르페라포!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더 연습해야 해. 새로 만든 말투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? 다음 무대에서는 곰젤리를 토핑으로 올려봐야겠어. 처음으로 들었던 박수 소리는 아직도 잊지 않았어. 어릴 때부터 항상 기타와 함께 노래를 만들었어. 기타는 내 가장 오래된 친구야. 앨범을 더 많이 내서 다른 왕국으로 투어도 가보고 싶어. 이번에 메인 스테이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됐어. 모든 팬은 전부 소중해. 너도 마찬가지야. 내 노래가 담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너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. 달콤달콤 토핑! 알록달록 러블리! 파르페마 쿠키예요! 뿅! 기뻐요! 뿅! 야!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려요. 이건 노래 소재로 못 쓸 것 같아. 더 노래하고 싶어! 쿠키랑 킹덤! 오늘 제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었어요. 앵콜! 함께 따라 불러요. 언젠가 1위도 할 수 있겠죠? 이번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릴 때부터 작사 작곡한 게 도움이 됐어요. 앞으로 나올 노래도 기대해주세요. 들려주고 싶은 멜로디가 아직 많다고요.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토핑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. 오늘의 라이브 방송 시작! 무대 장치가 없어도 노래할 수 있어. 진심을 담아 노래할 거야. 더 많은 쿠키가 내 노래를 들어주면 좋겠어. 팬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길.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버릴걸? 파르페라포! 첫 무대는 언제나 떨려. 토핑이 녹아내려도 계속 노래할 거야. 이번 멜로디는 조금 파격적일지도 몰라.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시럽을 더 뿌릴 수 있어. 함께 불러요. 진심을 노래할게요.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. 파르페라포! 너무 과했나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응원 감사합니다. 뿅!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러주세요. 팬 여러분, 언제나 고마워요.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. 색색깔의 토핑으로 찾아갈게요. 뿅뿅! 방금 건 너무 부끄러웠어. 다양한 색깔의 멜로디를 들려드릴게요. 다 같이 따라해봐요. 파르페라포! 함께 노래 불러요. 저만의 멜로디를 들려드릴게요. 뿅! 기타 하나만 있어도 노래할 수 있어요. 매년 락 페스티벌에 나가는 게 저의 꿈이에요. 모두들 함께 외쳐주세요. 파르페라포! 팬분들이 제 머리 위 토핑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언젠가 단독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. 다음에는 팬미팅도 해보고 싶어요. 다음 노래도 좋아해주세요. 여러분 고마워요. 변치 않고 노래할게요.